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치 잡는 모양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하나 둘 금금오질이 술령소 일치인에 달아 토끼를 해워살지 진왕말리 장성사듯 사냥싸움에 마주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치 잡는 모양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하나 둘 금금오질이 술령소 일치인에 달아 토끼를 해워살지 진왕말리 장성사듯 사냥싸움에 마주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동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내가 틀면 동쪽다 삼국 따르면 너를 잡아 약대장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게탕 다려먹고 네가 죽을 벗겨내어 찰량 모습 알게 되면 어열내종 혈담에는 만병의 출해 만병의 출해 만병의 출해 명약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 같으면 좋다 토타는 너를 잡아 토피쪽 살찐다리 양회감 저녁 콩팥 호박 없이 나눠먹고 입불비에서 활도 메고 네가 죽을 벗겨내어 침도 짓고 목도 메고 똥을 주면 떠넘을 하니 하늘껏 듣느니라 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빨간 틈에는 더욱 좋다 성광고 후반족이라 요다 당장 전리마로다 연왕 고백금으로 죽은 내 살았으니 너를 산채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전금성을 안 해주랴